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날,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뜰한지기 백두현입니다. 어제 방송사 근처에서 좀 특이한 아이스크림을 맛봤습니다. 된장 아이스크림, 깻잎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셨나요? 이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아이 그게 뭐야 거부감이 좀 생기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랬는데요. 도대체 무슨 맛일까 궁금증과 의심을 동시에 품고 첫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과는 달리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아이스크림의 달콤함 속에 각각 재료의 맛이 은은하게 퍼져있는 게 참 맛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도저히 아이스크림의 재료로 쓸 수 없는 것들이라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요, 이 평범한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에 비해서 좀 더 특별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없었던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품 안에 담겨지니까 놀라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아직도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이 아유 정말 안 돼 라고 여기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릇에 담겨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참된 맛을 낼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독특하지만 또 함께해서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의 향기가 넘쳐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사랑이 뜰한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안산시 아일랜드 리조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샵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장문은 100원이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오프닝 멘트 함께 나누시고 또 주변 분들과 서로 공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눈 이 글들, 또 문자 메시지, 여러분들이 느낀 소감 같이 올려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미의 음성으로 함께 할까요? 선한 목자. 내 편 생일 선하신 과인자 네, 이유미의 음성이었죠. 선한 목자 함께 들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프닝 받기 원합니다. 0153님 네, 보내드렸고요. 조선일님께서 카톡으로 주셨는데 보내주신 선물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정민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기대합니다. 네. 그럼요. 그런 친밀한 교제 함께하는 느낌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는 시간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예원맘님께서 오늘도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열리는 것 알고 계시죠? 미스바 기도회가 3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50분에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있게 됩니다. 횡성감리교회 양명환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기도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5번 320-0555번 극동방송 양육국이나 또 문자메시지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기도회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되는 미스바 기도회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는데요. 양명환 목사님은 그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320-0555번 지금 전화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네, 문자메시지로 기도회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988님께서 샬롬, 딸 새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아침 녹색 어머니 봉사를 마치고 출근하는 길입니다. 너무 하기 싫었는데요. 근데 끝나니까 괜히 뿌듯한 거 있죠. 오늘도 내려온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녹색 어머님의 봉사 아, 많이 바쁘셨군요. 아침에 또 아이들 다 챙겨주시고 또 이 봉사하는 게 기쁜 마음으로 하면요 분명히 또 보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 이걸 또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끝나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양기선님께서 네 땡큐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주바야기님 출석해 주셨고요. 은혜로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리스의 향기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뜰한 더 오프닝 멘트 듣고 함께 나눕니다 라고 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외모 너무 많이 보지 말고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 그 진실함, 진솔함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우리에게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365님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더욱더 기도합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정태기 교수와 여는 영성 수련이 3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열립니다. 이 영성 수련에 오시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이 생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서울 599-2400, 599-2400입니다. LG G6 18대구 화면비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의 폭 넓은 세상 LG G6. 연아가 좋아할 수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이 깨끗한 수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올뉴 모닝. 뭐가 달라졌나 했더니 안전해졌네. 와, 엄청 넓어. 연비도 좋다니까. 안전하게, 여유롭게, 경제적으로 새로워진 올뉴 모닝을 만나보세요. 굿모닝 패밀리가 추천합니다. 스마트 컴팩 올뉴 모닝 기아 자동차. 하나의 음계를 완성하고 새로운 음계를 시작하는 여덟 번째 도처럼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 2017년 3월 30일 갤럭시. 당신은 운전 중에 참 볼 게 많고 참 들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더 안전해지고 조용해져야 합니다. Better always. Kumho Tire. 세상에 괜찮은 형제들은 다 결혼하고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에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이 당신의 반쪽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577-9835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형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나는 기도를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 민족은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초유의 이 사건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화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적인 역사가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믿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더욱더 엎드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전국의 노래 잘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모이세요.

구성 뉴스송. 네 시간 정혜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 평안했습니다. 네. 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좀 나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특히 목 감기 네. 굉장히 또 많이 그 미세먼지 때문인가 봐요, 아무래도. 예, 네, 날씨 일교차도 일교차지만 먼지가 또 되게 많아서 건강도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굿송 뉴스송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이어서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찬송가를 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 여러분 먼저 연주 찬양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송가 들으시고 어떤 찬송가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물이 있나요? 아, 오늘은 네. 가족 식사 초대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은혜스럽습니다. 2인 식사 초대권인데요.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오는 연주 찬양 잘 들어보시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순절 기간에 함께 나누게 될 찬송입니다. 연주 찬양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자. 연주 찬양과 이 가사 멜로디로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그런 찬송가를 네네. 듣는 이 느낌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좀 마음에 더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맞아요. 그런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한 끼 금식하려고 하면서 이 곡을 다시 들으니까 네. 마음을 잡아봅니다. 근데 지금 답이요. 네. 두 가지로 나와요, 지금. 두 가지로. 어떤 거 있어요? 네. 지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제목이 네. 있으신데요. 웬 말인가 많이 있네요. 예. 아닙니다. 네. 이 제목 다시 한번 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찬송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찬송은 영국 찬송의 아버지로 불리는 17세기 대표적인 찬송 시인 아이 이작 왓츠에 의해서 지어진 곡입니다. 찬송 작가인 리처드 허드슨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렬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속의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후렴을 첨가해서 이 새로운 곡이 재탄생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 곡의 작사자인 왓츠는 영국 국회를 따르지 않는 청도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에 시편 가만을 찬송으로 사용했고 또 시편 가사를 변경하는 것이 성서를 고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었던 시대에 회중에 의해 창작된 가사의 찬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개척한 영국 찬송가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왓츠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놀라 그 깨달음이 굉장히 강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놀라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그때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그 마음이 곧바로 이 찬송시가 되었다고 해요. 이 찬송가 1절의 가사 중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벌레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죄인으로 바꾸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죄인으로요? 벌레를 네네. 죄인으로? 벌레보다는 죄인이 좀 낫다. 이 벌레 같은 날 이렇게 네네네 되죠. 그렇죠. 그런데 왓츠는 내가 전에는 애벌레처럼 흉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초와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 부화하여서 허물을 벗고 훨훨 날게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계속해서 이 가사를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 그리고 땡땡땡땡 거기까지 제가 좀 드릴게요. 전반부는 4분음표 단위를 사용해서 주님의 고난을 감사하며 상고하는 부분이었다면 이 리처드 허드슨이 붙인 그 뒤에 후렴에서는 8분음표를 좀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날아갈 듯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래 이 찬양의 중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것을 네. 죄인으로 바꾸려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안 바꾸겠다 네. 이렇게 한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그 죄인이라는 말이 벌레가 오히려 더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벌레? 죄인이 참 이 심각한 단어인데 예, 저희들이 참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나오는 이 연주 네, 찬송곡인데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께서 함께 묵상하시면 더욱더 좋은 찬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문자 주십시오. 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정말 많이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자. 소개 좀 해주세요. 조미수 집사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저도 벌레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해주셨네요. 네. 네, 좀 귀한 고백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 우리 이수경님, 처음 믿을 때 눈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 정말 저도 이 가사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회개하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 자,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은요. 여러분들 많이 그 헷갈리셔서 지금도 그 두 가지 답이 예. 예, 올라왔는데요. 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네. 정답이었습니다. 아, 정말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요. 자, 눈물이 그냥 줄로 흐릅니다.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이 흐르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0732님은 힘들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즐겨 부르던 찬송입니다. 우리 또 사순절 지금 40일 새벽기도 기간 중이라고 하시네요. 네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네. 특별한 그 감동이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만 들으면 예수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앞을 너무 많이 흐릅니다. 뭐 이렇게 네. 남겨주셨고요. 또 이 나라 이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민정 이정민님 또 네. 보내주셨고요. 또 찬송이 참 마음에 와닿고 은혜롭습니다. 복승아님 네. 네. 예, 또 남겨주셨고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사신적 기간 주님을 좀 더 묵상합니다. 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원 예원 어머님이 또 보내주셨고요. 네네. 자, 생명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신 분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더욱더 은혜 많이 받습니다. 라고 글 주셨어요. 또 2478님 찬양 듣고 음성 듣고 울고 회개했어요. 네, 네. 시간에 또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고 예. 또 치유해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찬송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함께 나누고요. 중간에 선물 받을 분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중간에 찬양 나갈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두 분 추첨해서 식사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32님 힘들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늘 즐겨 부른 찬송입니다 하셨고요. 이정민님 지금 사순절 기간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주셨는데요.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와 성함 지금 샵1069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뜰한 뜰한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안산시 아일랜드 리조트가 함께했습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